한 송이 꽃을 봐도 당신이 생각나고 두 송이 꽃을 봐도 당신이 그립습니다. 하늘이 맺어주신 소중한 당신이기에 백년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도 지지 않는 꽃으로 남아주세요. 천년하 주세요. 한 송이 꽃을 봐도 당신이 생각나고 두 송이 봐도 당신이 그립습니다. 하늘이 맺어주신 소중한 당신이기에 백년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도 지지 않는 꽃으로 남아주세요. 천년하로 피어주세요. 하늘이 맺어주신 소중한 당신이기 지나도 지지 않는 꽃으로 남아주세요. 천년하